속을 파고들어 더더더 구석구석 파헤치고 달리면서 부딪혀 정신 차려 조심 조심 에러다 에러다 falling down down down down 떨어져 속어 awesome take it out out paralyze me I cannot do anything 내 어둠 shake shake 더 깊이 내 어둠 shake shake 더 깊이 또 너에게만 빠르게 빠르게 on America 아 너의 맘을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거려 oh oh 내 맘이 아파도 내 맘이 커져가네 피고 엎질러진 격 아래쪽 계속 난 제자리죠 이때쯤 다시 또 들이켜 쇼 짙어진 양 미쳐버려 주체 못해 너의 향기 몸이 반응해 또 또 너에게만 빠르게 빠르게 on America 아 너의 맘을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가요 oh, oh, 내 맘이 아파도 내 맘이 커져가네 마음이 들고 또다시 피를